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박해 했으니라. 나 예수는 그리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지혜의 영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계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양이 많고 존경받는 영국 신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학식과 과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해 보이는 의사의 이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조한 특별한 약물을 마시면 악마 같은 사람으로 변해서 잔인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지킬 박사,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악마적인 본성을 발산하기 위해서 하이드시라고 하는 괴물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지요. 하이드가 되어서 나쁜 짓을 다 하고 다시 약효가 떨어지면 점자는 지킬 박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런 이중생활을 하는 그에게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횟수가 거듭할수록 하이드의 악행은 더 악랄해지고 그리고 지킬 박사로 돌아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하이드로 변신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킬 박사로 돌아오는 길이 없어지죠. 약을 구하지 못해서. 이 이야기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킬 박사가 결국은 하이드가 돼버리고 다시는 지킬 박사로 돌아올 수 없다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하이드 씨가 자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 문학의 시초라고 하는 이 소설의 이야기가 남의 사정 같지만은 않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양면성 가운데서 고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이 공존하는 선과 악의 갈등과 투쟁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과 그리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언제나 늘 지킬 박사처럼 존경받고 교양 있고 훌륭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숨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 힘겹게 합니다. 그래서 멋진 모습, 인자한 모습, 점잖은 모습, 존경받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숨기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이 우리들의 더 진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드 씨의 영어 스펠링이 HYD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설을 읽어보면 그 안에 나옵니다. 어터슨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너가 하이드면 나는 시크다 라고 하면서 하이드의 스펠링을 가지고 워드플레이를 합니다. 영어의 HIDE, 하이드는 숨다,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고 싶고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만 꼭꼭 감춰두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양면을 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신사의 모습이지만 뒤에서는 괴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교양이 있지만 밤에는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같은 모습과 악마 같은 모습이 공존하는 이 양면에 대해서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오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둘 사이를 오가면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우리하고 물론 수준이 완전히 다른 문제에서 수준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신 고민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도 이 신앙인의 양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25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고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로마서를 쓰셨을 때는 신앙의 초보가 아니라 신앙이 완숙해지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리더가 됐을 때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된 노회장님이나 총회장님 이런 분이 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그를 신앙의 멘토로, 영적인 거인으로, 그분의 말씀이면 다 존경하는데 정작 그분의 입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 안에는 이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모습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도전이 되지요. 우리도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삽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체로는 죄의 법에 지배당하는, 정죄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위대하고 거룩했던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 고뇌를 겪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육신과 인격과 영혼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자가 신앙의 성숙이 어찌하든지 어느 정도로 완숙해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신앙인은 함께 이 양면성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받는 도전은 그것입니다. 과연 이 극과 극, 아니면 뭐 적당히든 선과 악을 오가는 이 이중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면의 그 극단적인 갈등을 내버려 두고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의와 의의 경계, 추악함과 거룩함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종말이고 심판이라고 하지요. 이제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게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회개는, 회개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거룩한 사람이 불의하게 타락하는 그런 기회도 주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의 그 선과 악의 투쟁, 거룩함과 악마적인 삶 사이의 경계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과 축복이요,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개선의 여지,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경로가 반듯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구불구불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번민하면서 삽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임했을 때 그것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레지날드 리와 함께 타이타닉호에 당시 견직을 섰던 갑판선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프레드릭 플리트라고 해요. 이 양반이 그 시간에 전방 450m 앞에 빙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급히 종을 울리고 이제 항해사에게 알리고 당장 배를 급하게 꺾으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엔진을 뒤로 후진시켜서 속도를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이타닉 호가 이미 수많은 배들이 빙산이 많이 있습니다. 유빙이 여기저기 떠다닙니다. 경계하시오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캘리포니안 호라는 배는 이미 빙산 때문에 배를 정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 호는 세계 최대, 당대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을 자랑하고 최선의 그 방비를 자랑하고 방수시설을 자랑하고 자신 있게 거의 전속력으로 계속해서 그 대서양을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거대한 배가 방향을 전환할 수 없는 거예요. 속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을 정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연을 부딪힙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이 배는 침몰합니다. 2년 동안 건조했던 배가 3시간 만에 침몰합니다. 2,0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던 이 배에서 단 706명만 살아났다고 합니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시간이 밤이 아니고 낮이었더라면, 그들이 밤에는 항해를 멈추고 기다렸더라면 우리는 수많은 if,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너무 늦게 틀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습이 지금은 요 모양 요 꼴밖에 되지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멋지게 거룩하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언제 그 변화가 시작되는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변화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마지막이 금방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오시면 더 이상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는 상을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심판만 있을 뿐이지 변화와 진로 변경과 회개의 기회가 없는 순간이 옵니다.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그 날이 오고 맙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을 행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악만을 행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참담한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불공평하다고 말할지라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공평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끝을 쥐고 계시는 분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를 정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불평할 수 없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정직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을 괴롭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 그냥 공부를 잘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상황이 더 복잡하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학생들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있어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 게을러서 안 했든 집안에 무슨 변고가 있어서 못했든 그런 학생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왜 시험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이 시험이 좀 연기되면 안 되나? 취소되면 안 되나? 아, 시험 제도를 없애버려야지. 기타 등등 그 시험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미루기를 원하고 없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심판날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이 많은 분들이 그 날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다가올 미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신 것은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 날이 속히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루마기를 빠십시오. 성경에서 두루마기는 그냥 우리가 입는 또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의 두루마기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탁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옷에서 때와 오물을 빼주는 일을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영혼의 세탁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빨래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만 빠시지 마시고 빨래하실 때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설거지 하실 때 음식 찌꺼기만 버리지 마시고 영혼의 죄에 대해서 삶의 죄에서 회개를 하십시오. 그릇이 깨끗해지고 옷이 깨끗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도 깨끗해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할 때 용서받을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 그 경고에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혼인식을 밝혀줄 등잔불을 준비한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절반은 계속해서 그 등잔불이 잘 타도록 기름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절반은 그냥 등잔에만 불을 태울 그 기름만 넣어가지고 있었고 예비된 기름이 없었습니다. 정작 신랑이 올 때 혼인식이 시작하려고 신랑이 도착했는데 자기들의 등잔불은 꺼져갑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으러 간 사이에 다시 그 보충하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자기들 없이 그냥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준비한 그 처녀들은 그 등잔불을 밝히면서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미리 대비하라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리 대비하라.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비는 내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셔야 합니다. 내일 되기 전에 그 사고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내일이 오기 전에 바로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가 우려하는 사건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우면 지금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편한 것이 있었으면 지금 당장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 밖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성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 안전합니다. 특별히 고대의 전쟁터에서는 성 안에 있으면 아무리 대군이 몰려와도 성에 있는 것들, 식량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동안은 안전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에 들어오지 못했단 말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사라지고 오직 한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만 남습니다. 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저주받고 멸망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 영원한 성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리스트, 지옥에 갈 사람들의 리스트가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왜 개들이 있을까? 다 사람들인데 왜 제일 앞에 개들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예. 이게 뭔 말인지 사실은 고민을 해보는데 성경에서 개를 언급할 때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존재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우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개는 잔인하게 물어뜯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참소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세력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믿었다가 저버린 사람들,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폄하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루마기를 빨고 이 모든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나의 말이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하고 마지막을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컨펌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말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대로 진리인 줄로 믿으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셨더니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말이다라고 하시니까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컨펌을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으실까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공포의 그 시나리오가 펼쳐질 터인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너무 간단하죠. Come. 네.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청하시고 교회도 성령을 따라서 초청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신부도 교회도 선포합니다. 오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도는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시죠. 오라. 오라. 오라. 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듣는 자도 따라서 오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교회가 그리고 듣는 자들이 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갈증 들린 사람들, 영생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와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이고 약속입니다. 누구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방황하는 분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요람을 보면 이름은 많은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카톡이나 전화나 텍스트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하시네요. 오세요. 그렇게 카카오톡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오라고 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오라고 초청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 기회가 속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또는 대림절, 애드벤트라고 하는 그 교회력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신년 1월 1일은 오늘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색은 왕이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아직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오라고 하십시오. 그분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 깨끗한 두루마리,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들어오시라고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은 분들은 그냥 오라고 하셔도 되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장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드시든지 밥을 드시든지 먼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모임에 한 번쯤 초청하셔서 몇 사람하고 친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초청하세요. 처음부터 교회로 초청하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오라고 할 영혼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 재림의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어요? 주 예수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마라나타라고 해요. 그래서 아람어 원문에 의하면 이 마라나타가 마라나탄지 마란아탄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요, 이게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도 되지만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현재형으로도 이 아람어는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선포를 해야 주님이 오실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오세요, 아니 아니 됩니다, 조금 있다가 오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 그것에 나의 영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영혼들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봄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서로 돌봐줘야 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나에게만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돌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하셔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물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공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그 행함은 내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거룩한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시요, 사랑과 인자가 풍성한 임금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서 거룩함을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회복하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사랑과 섬김과 돌봄을 보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고 주님 배웁는데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배역과 가증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다, 의롭다, 완전하다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더디 오시지 마시고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